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 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스케줄이 바뀌어서 이제 수요일은 Q&A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또 특별한 게스트.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도봄의 정훈입니다. 네, 특별한 게스트. 또 오셨어요. 네, 저한테 또 잡혀왔어요. 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요? 방송국을 돌아다니고 계세요. 아니, 오늘 궁금하신 거, 뭐, 뉴질랜드에 대해서 다 물어보세요. 뭐 여행에 대해서 어디 가야 될지, 뭐 어디가 좋은지, 이제 그런 거 물어보세요. 네,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아, 근데, 옆에서 계속 보는데, 연예인 닮으셨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옆에, 옆모습은 박보검 씨 닮았어요. 옆쪽에서 보면. 아. 그쪽은 아닌가요? 유민 씨 표정이. 제가 박보검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옆에, 그러니까 제 쪽으로 와서 한번 봐봐요. 네. 아무래도. 이쪽에서 보면은.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분 닮으셨어요. 그분. 그, 박하선 씨랑 결혼하신 그분. 유승. 아닌데? 그 박하선 남편분.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만 알아요. 네. 류 누군가요? 류, 그니까, 그게 옛날 진짜 사나이 나왔던 거. 네, 아, 무슨. 아니, 류는 류세밖에 없어. 아무튼. 네. 네, 네. 자, 그러면, 진정할 겸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힐송의 What a Beautiful Name 듣고 오겠습니다.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s. 네, 힐송의 What a Beautiful Nam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곡이 그 뉴질랜드 분이 만드신 곡이잖아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이 곡으로 그래미상 수상하셨어요. 그래미상, 오. 예, 네, 그래가지고 정교 부분 그쪽 파트에서 그래미상. 오. 대단하신 분이죠. 너무 뉴질랜드에 좋아요. 되게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나라가 예술혼이 있어요. 네, 진짜. 저도. 그거는 무시 못해요. 심지어 사진 같은 것도 그렇고, 음악 하는 것도 그렇고, 제 아는 분이 한국에서 사진과 교수님을 하시는데, 여기서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기교가 좋대요. 기술? 기교? 근데 얘네들은 그냥 찍어도, 그냥 혼이 느껴진, 그 예술혼이 느껴진, 노래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하면 기교를 부르면서 막 중창단 같은 경우 그쵸, 하면 그냥 막 그런 창법이니 막 이런 걸 다 쓰는데 얘네들은 그냥 부르는데 울림통이 들려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게 자연 환경에서 그렇게 오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어떻게든 껴맞추기 틀에 맞추려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저희에게 또 붙잡혀 오신 정훈 씨에게 Q&A 순서를 좀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네네. 뭐 아무거나 다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네, 편하신 대로. 예, 비방송 용어만 아니면 그러니까 용어만 빼고 정직원. 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뭘 하면 좋을지 약간 궁금은 합니다. 자, 언제 돌아가시죠? 일요일 날. 수요일인데. 수요일이니까. 뭐 좋아하세요? 지금 이제 끝나면 방 녹음 끝나면 이제 밤인데. 좀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현지 문화를 느끼거나 아니면 뉴질랜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도수? 그걸 꼭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나요? 또 일행들하고 일행 중에 또 한식이 아니면 아닌 분들이 좀 있어서 그쵸, 그건 네. 그러면 한식이 아니 그러면 식당 여기서만 네. 꼭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한식은 아니죠? 한식인데 좀 특별합니다. 그래요. 특별한 한식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레스토랑 오픈했는데 한이라고 이제 레스토랑 봤어요. 그 어디예요? 한? 그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냐면 왜 네, 지역이 파넬에 위치했는데요. 정확한 지역이 이제 샵 G04A 100 파넬 로드에 있다고 하네요. 영업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네.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는데 굳이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왜 뉴질랜드까지 가서 한식을 먹어야 되냐. 근데 이 셰프님이 되게 특별한 셰프님이 돼요. 옛날에 파인다이닝 이제 되게 고급스러운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경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또 이 레스토랑이 또 뉴질랜드에 있는 식자재를 한식으로 쓴다는 것 자체로 한국에 없는 그런 식자재를 쓴다는 것 자체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고 또 한식 딱 먹었을 때 이건 한식인데 또 색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또 뉴질랜드 식자재가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좀 프레시하고 정말 좋은 식자재도 많으니까 한 번쯤은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오면 데리고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한식만 드시는 분이 꼭 있다고 하면 셰프가 한국 사람이세요? 네, 한국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인데 히읗. 네, 히읗 해서 히읗. 히읗. 한글 히읗. 히읗 니은할 때 히읗. 히읗. 네, 히읗. 그 로고가 그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해갖고 네. 아. 근데 그 저희가 제가 정훈 씨를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 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행 중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파넬에서 봤어요. 근데 맛집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까 하다 나이트 마켓을 모시고 갔거든요. 맛집이 거기 있었네요. 아, 네. 몰랐네요. 저 근데 야시장 가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요. 네. 네. 여기가 동남아인지 뉴질랜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남아 갈 필요 없어요. 네. 거기 하면. 그래서 그날 네. 같이 이제 여러분을 모시고 갔는데 정훈 씨는 어디 가셨는지 사라지시더라고요. 아, 전 제 또 저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사서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추천해준다고 하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옥시덴탈. 옥시덴탈. 네, 홍합 요리 전문점. 뉴질랜드 오면은 뉴질랜드 홍합을 먹어봐야 돼요. 아, 그쵸. 한지 식당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유럽 벨기에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거 홍합을 냄비에 해가지고 맞아요. 스팀 해가지고 그 카레 같은 소스가 막 이렇게 소스가 여러 개 있는데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블루치즈. 블루치즈. 아. 네 맞아요. 왜냐하면 뉴질랜드가 또 블루치즈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시키면 진짜 보통 우리 라면 끓인 냄비보다 좀 더 큰 거에 나와요. 네, 맞아요. 홍합이. 맞아요. 홍합탕 비슷한. 홍합탕 같은데. 홍합 찜이라고. 찜이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뭐 그 치즈 뿌려놓고 이렇게 네, 오븐에 맞아요. 돌린 것도 그릴도 하고 그릴도 있고. 코코넛 막 그것도 맛있던데. 그 다음에 칩스, 여기 칩스는 이제 감자칩이거든요. 네네. 감자칩을 또 이만큼 줘요. 어, 맞아요. 그래서 거의 또 밤 11시, 12시? 그때까지. 네, 여기가 약간 펍이에요. 네, 펍인데, 저도 이 나라 와서 처음으로, 아, 내가 외국에 왔구나 느낀 게, 거길 딱 갔는데 진짜 유럽 옛날 건물이에요. 유럽 맞아요, 스타일. 맞아요. 뭐, 좋네요. 나무 막 있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라이브 밴드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네. 딱 먹었는데. 직원들도 막 여기 수염 막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갈 수 있나요? 네, 네네네. 네, 항상 오픈하는 거예요. 매일 오픈하고 인기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초록 홍합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일행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짬뽕이 들어있는 초록 홍합 딱 하나 먹어봤거든요. 아, 갑자기. 짬뽕 얘기하니까 양동초의 옛날 난자세 여기서 또 나이 얘기 나오는구나. 엄청 우리 노래 빨리 노래 듣고 오죠. 예, 다음 곡은 아이콘이 부릅니다.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도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yeah, yeah, yeah.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yeah, yeah, yeah. 날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갈비뼈 사이사이가 지리지리 다 느껴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우리 아파트에 박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했다. 네. 근데 방금 뭐 어떻게 돌아가요? 무슨 옛날에 그 남자셋 여자셋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개그 그런 시트콤. 네, 근데 거기서 양동철이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잡아온 양동근. 양동철은 그 여천이 본명이죠. 제 친구 별명. 그런데 갔는데 낚시를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집에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막 자랑 막 단단히 나 뭐 해올 거야 막 그렇게 하고 집을 빵 차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짬뽕 빈손으로 와가지고 배는 고프고서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는데 거긴 조기 껍질들이 많잖아요. 그걸 시쳐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어머 좋아 근데 이 냄새 뭐지 막 매운 냄새가 죄송합니다. 네. 혹시 다른 다른 거 40대 아저씨였습니다. 자, 뭐,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은 오늘 저녁에 갈 곳은 일단 해결됐고. 아, 네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이제 혼자 여행을 좀 계획을 했을 때, 오클랜드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 가까운 근교에 뭐, 북섬 이제 뭐, 로토루아를 가야 되나,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좀 이번에 좀 저만의 좀 힐링 여행을 하고 싶어서, 그냥 오클랜드에 남아서, 오클랜드의 주변에 가볼 만한 데를 좀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좀 가볼 만한 데가 있는 데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힐링을 하고 싶다는데 본인만의 힐링도 사람들만의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사실상 여행 다니면 현지 문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막 바리바리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이 또봄을 또 하면서 또 그리고 회사를 다시 복귀하면서 여행을 가더라도 되게 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갔다가 막 또 막 이 또봄의 시를 컨텐츠 또 찾다 보니까 제 힐링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여유롭게 좀 햇빛도 받으면서 되게 커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에서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뭐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긴 합니다. 왜냐면 뉴질랜드가 어디 어디 갈 곳은 많은데 가서 하는 거기서 할 건 없어요. 맞아요. 경치를 그냥 보면서 그런 거 이번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원트리힐 거기도 좋아요. 거기가 이제 공원인데. 거기에 양, 소 다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트윈워크 로드 거기가 참 되게 분위기 약간 스코필드 온 것 같아요. 스코필드래 스코틀랜드. 스코필드는 누구지? 갑자기 프레즌 브레이크 제가 오늘 여기 오늘 좀 더워서 머리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가 돌도 한국 같으면 공원에 막 되게 딱 각져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냥 이끼 돌들을 그냥 그대로 놓고 그래서 거기도 근데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좋고요. 웨스턴 스프링스. 거기는 이제 한 바퀴 호수. 거기 새들 많은. 새 많은. 그다음에 글로버 파크. 글로버 파크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미션베이에서 좀만 더 가면 세인트 헬리어스가 나오고 세인트 헬리어스 언덕 꼭대기 가면은 그 저기 아킬레스 포인트라고 아세요? 아니요. 전망대 있어요. 옛날 거기가 원래는 자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놓고 전망대로 만들었는데 그 밑에가 이제 레이디 스마일 누드 빛이 있는 데고 그래서 랑기토토 바로 맞은편인데 뷰가 좋은데 그 랑기토토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쪽보단 약간 사각 그러니까 한 두시 방향으로 보는 뷰가 좀 뻥 뚫리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옆에 글로버 파크라고 있는데 정말 잔디밭밖에 없어요. 근데 벤치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절벽인데 뷰가 정말 뷰가 어떤 뷰가 진짜 멋있어요. 바다하고 한 11시 방향에는 랑기토토섬 이쪽에는 이제 와이키키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진짜 딱 커피 한 잔 사들고 여유롭게 거기서 하는 거 저는 추천하고요.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니는지 거기는 어차피 오래 있을 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대부분 근데 그런 것 같아. 근데 나오시면서 그러면서 미션베이. 미션베이나 세인트헬리어스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되고. 자, 이번에 미션베이는 받긴 봤는데,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해가 쨍할 때는 너무 또 좋더라고요. 또 그때 서핑을 한번 했었는데 서핑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번에 그 제레미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거는 스노클링하고 서핑 또 추천을 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스노클링 좋죠. 고타일랜드. 거기 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시즌1 때 이제 여행 얘기할 때 제가 추천하는 게 여럿이서 간다 그러면은 오마하 비치라고 있어요. 고타일랜드 초입하는 데. 거기가 그 모래사장이 진짜 설탕가루 뿌리는 것처럼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냥 그 뭐라고 하죠? 바디보드라고 하나? 네. 그거 타일 정도로 딱 적당한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베이스로 삼고 거기서 일단 밥을 먹어요. 거기가 바베큐 그릴도 있고 샵 뭐 대어리도 있고 다 있어요. 카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스노클링 안 할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물놀이 하고 할 사람들은 거기서 차라리 20분만 가면 이제 고타일랜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노클링 하고 나오면은 이제 허기지잖아요. 그럼 다시 넘어와서 뭘 하느냐? 거기가 또 개가 많이 잡히거든요. 개요? 개 옆에 개.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간 사이에 개 망을 풀어놓으면은 개가 잡혀요. 와. 그걸로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때쯤 되면 시간이 한 서너 시쯤 될 때 이제 바디보드 갖고 거기서 물놀이 하다가 넘어오면서 뭐 상호명 얘기해도 되죠? 네. 봉천홍이라고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가 짜장면 오블럭 하거든요. 네. 거기서 짜장면 딱 마무리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단기 코스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 안 하시고 저 좀 가이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보면서 오시면 제가 가이드는 확실히 해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에 짜장면. 짜장면. 네. 꽃게라면. 네. 좋습니다. 짬뽕은 안 되나요? 짬뽕도 있죠, 거기는. 근데 짬뽕은 오물이 아니랍니다. 거기도 홍합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우리 이민 씨 다음 곡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다음 곡 혹 넬슨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유민 씨는 여기 우리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네. 유민 씨가 몇 년 사셨죠 여기에서? 저 2002년도였으니까 16년 살았어요. 16년이면 예준 씨가 네 살 때였던 거죠? 네 살이요? 네 다섯 살. 그렇죠. 네 네 다섯 살. 네 살 98년생이니까. 저 네 살 때 왔네요. 네 살 때 오셨네요. 아 네. 자 유민 씨만의 추천. 저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다 저 아직 남섬도 못 가봤고요. 아 진짜. 저는 그냥 주로 로토루아, 해밀턴, 뭐 코로만데 이런 데만 다녀가서. 전 다 안 가봤기 때문에. 뭐 해밀턴도 해밀턴 그 뭐지 해밀턴 가든 있잖아요. 거기 한 바퀴 도시고 조금 더 가면 되게 유명한 스시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세요? 스시집 몰라요. 해밀턴은 거기 되게 유명한 데 있대요. 아. 대왕 무슨 막 그런 거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 유일하게 4D 극장이 있는 데가 해밀턴이에요. 아, 요즘 한국에는 되게 많은데. 여기는 딱 하나가 없어요. 네. 그 외국에 나왔으면 한번 극장도 한번 가보세요. 아, 저 예전에 첫 직장이 극장 쪽 브랜드였기 때문에 예전에 해외여행 가면 극장을 너무 많이 가봐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기네스북에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네마가 있어요. 어 그건 지금 한국이 갱신됐는데 한국에 다 갱신됐어요? 네. 네. 언제 때? 나한테 말하는데 두 번째 그러면 아 언제 갱신했어요? 어 꽤 됐어요. 2, 3년 됐어요. 네. 아, IMAX 말고? 네. 일반 시네마로? 네. 어 그렇구나. 나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한테 제일 크다. 신세계인가? 네. 영등포에 있고요. 영등포 말고 또 한 군데를 더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세 번째인가요? 뉴질랜드 아무튼 뉴질랜드는 제일 점점 커요. 뒤로 가고 있어. 뉴질랜드는 제일 큰데 볼만해요. 오세니아에서 그 제일 큰 걸로 제가 한번 나중에 남방구에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 제가 또 스포츠 중에 스포츠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스쿠버 다이빙을 좀 시작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주변에 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에게 뉴질랜드 가면 스쿠버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얘기를 했을 때 다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그전에는 스쿠버 다이빙이 이제 한국에서 자격증을 갖고 와서 또 할 수가 있었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법을 바뀌어가지고 아 정말요? 이 나라 자격증을 따야지만 강습이 돼요. 이 나라 강습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컨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전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필리핀 가서 네. 막 말 따신 분들 있고 저 동생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영주권 따고 여기서 이제 강습 하려고 장비랑 다 가지고 왔는데 안 돼서 예 바뀌어 가지고 못 하고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할 만한 데는 있나요? 좀 저, 아시지 않으세요? 저 제가 솔직 저 제가 2년 반을 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일밖에 안 하고 살아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남들이 다들 이제 뭐 사진도 찍고 하면 이제 물어봐요. 이제 갈 만한 데가 어디 있냐. 뷰가 좋은 데가 어디 있냐. 나도 궁금한데. 나도 안 가봤는데. 퀸애가 저를 위한 건가요? 모두를 맛집은 예준 씨한테 물어보고요. 네. 저는 여기서 먹을 거예요, 담당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또 궁금한 건 없어요? 네. 대답을 저희가 저희가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되게 그거 같아요. 답할 수 있는 걸 물어봐주세요. 답정너 같아요. 아. 우리가 모르는 건 물어보지 마라. 저희가 지금 모르는 건가요? 제가 몇 가지 안을 두면 거기서 하나씩 뽑으셔야 돼요. 질문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보기 해가지고 이거, 우리 이거 대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처음 왔으면 아,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생각났어요. 저희가 맨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명이서 네 가지의 메뉴를 시켰을 때는 양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또 어떤 데를 갔더니 그래서 세 개 시켰는데 또 거기 양이 되게 적더라고요. 이게 보통 아. 양이 어느 정도 돼요 레스토랑이? 가게 렌트비에 따라 틀려요. 그것보다는 어떤 가게냐보다에 다른 것 같아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양 많은 걸로 유명한 거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중국 음식점이에요. 근데 맞아요. 같은 중국 음식점인데도 같은 지점인데 같은 회사인데 시티 지점은 양이 적어요. 아. 이 렌트비가 손이니까 아. 왜냐면 손님들이 내는 사 먹는 돈은 똑같아요. 다른 지점이랑 근데 이 렌트비가 틀리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기본적인 거겠지만 뭐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펍이나 비스트로나 이런 종류에마다 또 다르기도 하죠. 이제 왜냐면 펍 같은 경우는 좀 안주처럼 나오죠. 배불러라고 막 뭐 비스트로나 그런 데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술 한 잔 이제 곁들일 만한 그 정도 나오는데 대신 좀 가격이 조금 있죠. 대신 레스토랑은 가격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배가 좀 부를 만큼 나오고 카페 같은 경우는 뭐 브렉퍼스트나 뭐 브런치 정도 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데 중국 진짜 중국 음식은 진짜 많이 나와요. 중국 음식은 문화 자체가 쉐어하는 문화여가지고 한 DC가 대부분 쉐어용이어서 중국 음식은 되게 많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볶음밥 시켰는데 맞아요. 산이 나오는 거 산이 나와요. 진짜 산이 나와요. 어떻게 아무리 이게 좀 밥이 좀 뜸뜸 떠있다고 해도 진짜 양으로 치면 한 4공기? 진짜 한번 갔는데 거기 중식당이 그래요. 네, 여기도 그런 상같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모든 중식당이 그런 것 같아요. 시티 빼고. 시티는 양쪽. 아니요, 시티 그 하이스트리트에 있는 중식당 양 진짜 많이 나와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미니언보다는 적다. 도미니언. 아, 도미니언은 짠예 네, 거긴 그렇죠. 와, 거기는 거기에 이제 도미니언 로드라고 차이니스 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차이나. 다 중국. 거기는 싸우는 식으로 우리가 더 많이 줄 것 같고. 양 어마어마하게 나. 근데 맛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향신료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은 저는 중국 이 나라 와서 중국 음식 되게 좋아해요. 양꼬치. 양꼬치는 한국이 더 맛있어요. 네, 한국이 더 맛있어. 아, 훨씬 맛있어. 네, 저 양고기를 못 먹는데 한국 가서는 먹어요. 네. 여기는 이거 수세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냥 브루스타 가스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순맛이 안 나. 한국도 뉴질랜드 산일 건데. 자, 우린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왔는데 또 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우리 또 유민 씨가 갖고 온 노래죠. 박효신의 꿈. 기다리다 지쳐버린 못 다 핀 꽃 박효신 씨의 꿈 듣고 왔습니다. 역시 박효신 씨 목소리는 멋있어요. 좋아요. 네, 중국 음식점 가시고 싶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 거기는 네. 알겠습니다. 대신 맛집은 예준 씨가 소개해 주시고. 아, 네. 어디 중국집 어디로 가야 될지. 중국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음식점이 좋은 집을 가도 문제가 뭐냐면요. 메뉴가 다 글씨만 써 있어요. 맞아요, 사진이 맞아요. 없어요. 네, 사진이 이미 중국집을 한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시켰는데 나오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옆 맞아요. 테이블은 막 되게 화려하게 먹고 맞아요, 맞아, 맞아. 난 저걸 도대체 뭐라고 먹어야 되나 하고 물어보면은 다음에 와서 저거 먹어야지 하는데 오늘 또 까먹어요. 아, 맞아요. 맞아. 중국 사람을 같이 데려가던가 아니면 가서 테이블 한번 둘러보면서 저걸 저거에 달라 그래야 하는 게 나아요. 막 화려한 것도 저거 달라 그러면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보면 중국 음식점이 가격 대비 최고 최고죠. 친구들이랑 항상 가요. 간단하게만 한 가지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네. 여기에서만 사가면 좋을 만한 것 좀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아니면은 본인이 쓰는 거든 선물이든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맨 처음에 올 때 막 찾다 보니까 마누카 꿀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사갖고 왔는데 한국 있어요. 한국이 더 있어요. 싸다는 사람도 아니, 있고 싸진 않아요. 싸진 네. 않는데 비싸요. 오히려 FTA 하고 나서 있는데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비싼 브랜드 사가고 한국의 싼 브랜드를 보고 여기가 더 싸네 이런 쓰는 분은 가끔씩 있어요. 함량이 또 틀리고 네. 혹시 그 어르신들 선물하고 싶으시면은 그 녹색홍합이 관절에 좋아요. 근데 그거에 글루코사민이 같이 함량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좋아요. 어르신들 좀 알려주세요. 네, 그것도 네. 좋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로 치약 사가는데 프로폴리스 치약인데 그게 완전 100% 천연인데 파크집에 팔아요. 그렇죠. 그거 저는 항상 사가거든요. 저는 그거 천연이라. 프로폴리스 캔디가 있어요. 아 맞아. 이게 감기 걸리고 목 아플 때 최고예요. 면역력 진짜. 면역력 그 특히 면역력 강화시키는 네네.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봄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을 수도 있어요. 항암 치료하면 면역력 거의 뭐. 네,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목 아플 때마다 저는 여기 살면서도 사 먹거든요.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되게 많아요. 노란 노란 껍질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사탕이 있고. 네, 약국 가면 많은데. 태블릿이 있고 알약 같은 게. 알약이 올라오면 효과는 더 좋죠. 더 아무래도. 근데 그러니까 또봄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태블릿이 나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냥 모르겠어요. 굳이 뭐 그런 약처럼 복용하는 것보다 맛도 있어요. 맛있어요.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 꿀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딱히 그걸 많이 먹는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차에 하나 있는데 일단 드셔보세요. 아, 네. 막대 같다고 네. 차마 먹으라고 줬는데 아직까지 안 먹었어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벤의 운명이라면 운명이 거겠죠. 정해져 있는 거겠죠. 우리 첫 만남까지도 바꿀 순 없겠죠. 사랑이 끝나지 않을 거라면 달빛마저도 구름 뒤에 숨은 밤처럼 가슴이 까맣게 물들어요. 내리는 비에 그리움을 담아 보내요. 혹시 그대가 날 잊어버릴까봐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요. 사랑이란 게 죄가 된다면 다시 볼 수 있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우리가 정말 운명이라면 운명이라면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렸나요? 어, 네. 제가 도움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저희가 끌고 와서 질문해 그러고 그거 몰라 그러고. 아, 우리 Q&A 없애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한국에 대한 Q&A를 해야지. 제가 외국인들 모시고 와서 네. 한국에 대해서 물어봐. 네네. 이렇게 해볼까? 네. 전화 인터뷰. 아니 아니요. 없는 소리를 해요. 네. 네. 그래도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어 진짜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4일 정도 남았네요. 네네. 즐거운 시간 좀 많은 추억 추억과? 많이 가지시고 또 그 추억들을 또 가지고 가서 또 또봄 친구들한테도 또 이런 곳이 있다 네. 이런 추억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민 씨도 어때요? 벌써 이틀 두 번째 녹음인데 네. 적응되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방청객 모드인 것 같아요. 듣고만 있어요. 방청객은 전데요.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유민 씨만 말 시켜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하루 1일 DJ 한번 해보시죠. 아우, 아주... 저희 휴가. 1일 휴가. 아, 한번 해보면, 우린 강하게 키워요, 우리는. 되게 혼자 DJ 하면 되게 그렇잖아요.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긴 어딘지. 네, 여긴 어딘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내가 한국말을 하는 건지, 영어를 하는 건지. 난 누구랑 얘기하는지. 자, 우리 또 이렇게 잡다한 얘기하는 시간, 하는 동안 벌써 또 퇴근 시간이 됐네요. 정훈 씨, 남은 4일 동안 좋은 추억 정말 많이 만드시길 네. 바라고요. 저희 떡음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네, 또 이때 또 너무 또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같이 감사합니다. 언젠가 뉴질랜드 또 만나서 같이 뭔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언제나 웰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페이스북에서 I see you again. 네, 당신을 또 봅니다라고. 아니면 당신을 또 봅니다 한 걸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 떡음에 대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또 이제 여기서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두 곡 듣고 저희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언어행팅의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그리고 두 번째 곡 제이어스의 본호게인 듣고 저희 이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 유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봄의 정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주시는 나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생명